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UPI통신, 러시아의 따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환구망, 도이칠란드 반제의 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러시아 로스토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 아르한겔스크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 참석하시오 연설을 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도 올렸습니다. 인터넷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